속으로 짙게 깔려지는 게에 잠시 길을 잃어 점점 멀어지고 손대봐도 딱히 바래보지만 난 돌고 돌죠 또 헤매일까요 언젠가 우리의 밤도 모두 지나가겠죠 끝없는 어둠이 밀려와도 난 다신 두려워하지는 않죠 우리 두 손 꼭 잡고서 Thank you.